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. 하지만 이제 나에게 네가 없인 하루도 안 되네. 내 삶을 비춘 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너. 너만을 사랑해, 너만을 사랑해, 너만을 원하네, 너만을 원하네. 넌 내게 기쁨이네.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너의 색으로 물들여봐. 내 손을 잡아봐.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아 믿어봐. 우리 둘은 하나로 이어져 있어. 언제나 네가 함께 할게. You're my sun.